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.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,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곤 하죠. 추석 명절을 보내며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. 또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추석 연휴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.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, 상큼한 오후입니다.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추석에 인사드립니다. 오늘의 첫 찬양, 내 진정 사모하는 류수영의 음성으로 함께했어요.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? 가족과 함께하면서 아마 미소 가득한 행복한 정오 시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.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과 꼭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그리고 감사가 충만한 그러한 날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.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할게요. 이어지는 찬양 두 곡 소개합니다. 김인식, 정소연의 음성으로 이삭의 축복 함께하고요. 서울 카펠라 합창단이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 함께합니다.

함께했습니다. 은희 베스트 앨범 중에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으로 함께했어요. 명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아마 음식 장만 하시느라 혹은 또 장거리 운전을 하시느라 조금은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감사와 행복이 더 큰 2016년의 추석 보내시길 또한 기도할게요.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명절 연휴 끝쯤에는 주님 제가 정말 올 연휴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. 네,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상큼한 오후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자시라. 두 곡 함께 했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함께 했습니다. 오늘의 끝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찬양을 함께하는 풍성한 시간 되셨는지요.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참 아름다워라 함께 할게요. 추석입니다. 불평하기보다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도 승리하세요. 지금까지 상큼한 오후 조한나였습니다.